주말에 뭐 할 거예요? 토요일엔 친구 결혼식이 있고요. 일요일엔 아직 특별한 계획이 없어요. 그럼 일요일에 저하고 같이 등산 가요. 도봉산에 가려고 해요. 네, 같이 가요. 재미있겠네요. 그런데 어떻게 가요? 지하철 1호선 도봉산역에서 만나서 같이 가요. 몇 시에 만날까요? 아침 10시까지 올 수 있지요? 네, 갈 수 있어요.